태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알제리와 콩고 준비위원회들이 최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출판 보도물들을 통해서 널리 서게 선전하며 경축 모임, 강연회,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 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명성절 경축 준비위원회를 최근 러시아 조선전쟁 로병리사회 지역사회조직 보로진호가 공동으로 결성했습니다.